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 격화로 몰아가는 미제를 탄주하는 외국인들과 해외 동포들의 목소리가 나를 따라 높아가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공산주의자 동맹 명예위원장, 수리아 디마스코 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 오스트리아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로조원들의 연대성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윤현주를 비롯한 제1동포들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쪽대시 정책에 환장하여 핵타격 수단들을 마구 끌어들이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격화로 몰아가는 미제를 탄주하면서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이 지난 세기 50년대에 만신창이 되게 오도맞은 조선전쟁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망각하고 또다시 덤벼든다면 자리질 것은 전국적 파멸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